제5차 백두산 윈칭성 국제축전에 참가할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빅토르 페트로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민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위원장 일행,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헬미 엘 하디디 아시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위원장, 로로데스 세르반테스 아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 총서기, 김일성 추석과 김정일 동지 회고 네팔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CP 마이날리 네팔공산당 막슬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일행,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파키스탄 전국준비위원회 서기장인 자베드 안사리 파키스탄 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인디아 전국준비위원회 서기장인 스니트 초프라 전인디아 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저럼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몽골 준비위원회 대표단,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미얀마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틴툰 미얀마 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반 너이마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조선친선협회 대표단, 웅홍 캄보자 글로브 국제투자유한회사 리사, 길정태 중국 베이징 길성창 문화유한공사 리사장 일행,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필리핀 준비위원회 서기장인 노르마 비나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 연대성위원회 부위원장, 엔 자한기르 칸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이탈리 레베제부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화 준비위원회 위원장 일행, 겐나지 아스타호브 러시아 인터넷 홈페이지 백두의 기치 책임주필, 구라미 고기야 러시아 작가, 세르게이 제비아뜨이흐 벨라루시 잡지 사회교양 책임주필 일행, 도모트 하드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영국준비위원회 대표단,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로마니아 전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바실레 르꼬뚜슈 로마니아 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마야 보네바를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볼가리아 준비위원회 대표단, 조제프 보스위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벨지구 준비위원회 대표단,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이슬란드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존 아르니 할도르손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서기장, 만프레드 슈나이데르 도이첼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 책임자,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체스코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요제프 세르비스타 체스코슬로벤스코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샤를레스 도에르네르 소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룩셈부르크 준비위원회 대표단,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기프로스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아다모스 까찬토니스 기프로스 조선문화친선협회 위원장 일행, 훌리오 발리에스테로스 에스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에콰도르 준비위원회 대표단, 시몬 야네스 올랄리아 에콰도르 볼리바르주 산미겔시 시장, 다니엘 알바레스 셀리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지지 에콰도르 위원회 위원장 일행,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IT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노엘 스테브 IT 조선문화협회 위원장,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브라질 준비위원회 대표인 로자니타 캄포스 브라질 자유조국당 부위원장,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기내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아부들라이에 디알로 기내 주체문학 사상연구회 회장, 호르헤 루이스 우베르 달리 아리엔테나 작가가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날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일행과 크리스티안 비베타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이탈리아 준비위원회 위원장, 올리베르 요니슈 카이트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오스트리아 준비위원회 대표가 열차로 왔습니다.